잠든 나를 그냥 내버려 둔 채 펑키 스타일로 나는 집을 나섰지. 구김없이 미끄러지는 자동차. Yeah. 가볍게 turn the radio music. 누군가 들려준 노래 Space Cowboy. 이제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야. Whoa, whoa, whoa, whoa, yeah. I wanna be the lover. She's my dancing star. I wanna be the lover. She's my dancing star. I wanna be the lover. She's my dancing star. I wanna be the lover. 펑크 스튜디오에 수많은 사람들 모두 어딘가로 바쁘게 가죠. Yeah. 왜 이런 기분 여지껏 남아났을까. 그냥 막 기분 내 들어간대.